너를 보내는 듯하네. 마른 바람이 슬프고 내가 돌아선 하늘에 낯달이 슬퍼라. 오래도록 잊었던 눈물이 있었고 등이 힐 것 같은 하늘에